HUBS.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전 매주 한 회씩 라디오 대본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는데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나의 완성본을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라니 이제 대본 안 써도 된다는 사실에 좋기도 하면서 마지막이라니 아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뮤지컬의 뒷이야기도 알게 되고 추억도 회상하며 참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디오 대본 핑계로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이렇게 끝나게 되니 참 섭섭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인 만큼 제게 의미가 큰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뮤지컬은 제가 제 의지로 처음 예매해 보러 간 뮤지컬이거든요. 뮤지컬에 관심 없던 제가 이 뮤지컬로 인해 뮤지컬의 세계에 빠지게 됐으니 제겐 참 의미 있는 뮤지컬이죠.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모처럼 대단한 사건.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 바로 팬 레터입니다. 뮤지컬 팬 레터는 세훈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혜진에게 팬레터를 보내며 시작됩니다. 필명 히카루로 말이죠. 세훈은 팬레터를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혜진 역시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편지의 주인에게 마음이 갑니다. 시간이 지나 세훈은 한 문인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새로운 멤버 혜진이 들어오죠. 세훈은 꿈만 같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와 같이 일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세훈은 흥분한 나머지 혜진에게 편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혜진은 팬레터를 보낸 이 세훈의 필명 히카루와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요. 세우는 자신이 히카루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폐결핵 환자인 혜진이 이 편지로 인해 살아간다는 사실로, 그리고 혜진과 관계가 틀어지고 싶지 않다는 욕심 때문에 자신이 편지의 주인공이라는 걸 꼭꼭 감추게 됩니다. 편지의 주인에 대한 혜진은 집착은 커져만 가고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는데, 세훈과 혜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훈은 자신의 분신 히카루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정세훈이라고 우리 급사 일하러 온 친구입니다. 아, 그래 반갑다. 네. 자, 교정이란 무엇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요, 눈물이 나. 뭐라는 뜻이요? 이 글자가 무엇인가? 세훈이라는 뜻이. 고개를 돌리며 쓸수 있다 믿어지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이렇게 가까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세훈아, 내 이름을 부르고 먼 곳이 좀 부탁한다. 네, 무언가를 부탁한다. 그래, 고맙다. 뭐든지 말해요, 원하는 건 다 도움만 된다면 다 할 수 있는 나.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훈아, 예? 너도 글을 쓴다지? 아, 네. 궁금하네, 어떤 글일지. 그래, 너도 일만 하지 말고 글도 좀 쓰고 그래. 네, 아니에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우린 타고난 사람들이니까. 윤희, 너무 지나치오. 더 지나치게 봐요. 우리라고 별다를 거 없어. 아직 긴 먼 곳이 앞에서 머리도 따라 하얘지고 써놓은 걸 보면 부끄럽고 그래도 같이 헤맨다면 낫잖아. 그래도 우린 같은 작가니까. 예, 그럼 제가 다음번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약속한 거다. 네. 아니 혜진이 형,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기특하지 않소.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도 못해본 그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너무 눈부셔서 난 바보처럼 눈물이 나.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도 못해본 그대의 다정함, 말 한마디가 너무 눈부셔서 난 바보처럼 눈물이 나. 눈물이 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넘버는 혜진을 동경하는 세훈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넘버입니다. 이때 세훈은 혜진에게 문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혜진은 그럼 나도 누군가의 편지글 하나에도 구원받기도 하지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그 편지글은 세훈의 팬레터를 의미하죠. 세훈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혜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듯 엄청 들떠합니다. 세훈의 순수한 소년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넘버죠. 하지만 세훈의 거짓말은 큰 화가 됩니다. 혜진은 팬레터의 주인이 히카루라는 여인으로 알고 사랑에 빠지니까요. 혜진은 결국 세훈이 그 편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혜진은 앓고 있던 폐결핵과 히카루가 세훈이라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이 죽음은 문학계에 큰 충격을 줍니다. 세훈도 혜진의 죽음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혜진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때 부르는 넘버가 내가 죽었을 때인데요. 세훈은 마지막 팬레터를 보내듯 혜진 선생님은 제가 처음 만난 봄 같은 분이셨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넘버는 시작됩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혜진 선생님은 제가 처음 만난 봄 같은 분이셨습니다. 내가 눈 떴을 때 때는 바야흐로 내가 죽었을 때 대지는 척박하고 바람은 거칠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봄은 아름다웠다. 내가 죽었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잘못 내린 듯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찬란하게 아름다웠다. 찬게 눈에 되는 봄 위로 따뜻한 햇살이 덮였다. 모두들 그래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 한가운데 하루 햇살이 불처럼 내 사랑이 죽었을 때 내 청춘도 죽었고 차마 돌아보지 못해.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펠레터로 뮤지컬의 세계에 빠지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펠레터에 빠지게 된 건 바로 컨셉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옛날 한국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펠레터는 이러한 요소를 잘 살린 뮤지컬이거든요. 넘버만 들어봐도 뭔가 고풍스럽고 경성 의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렇게 노래 만들었는데도 그 배경이 생생하게 떠올려져 저는 펠레터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전 잔뜩 기대하고 뮤지컬을 예매했죠. 직접 뮤지컬을 보니 연출에 홀렸는데요. 무대에 창을 설치하고 거기에 그림자를 만들어 펠레터 특유의 어둑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만든 연출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연출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뮤지컬을 보기 전에는 콘서트만 다녔었는데 콘서트는 사실 가수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콘서트와는 다르게 뮤지컬은 배우가 훨씬 가깝고 그 전달력이 잘 느껴져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콘서트에서 면봉만한 가수만 보던 세계, 오페라 글라스를 들면 표정 연기까지 다 보이는 뮤지컬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혜진의 편지. 눈이 어두워서 짧게 줄인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잘못된 환상에서 깨고 싶지 않아서 언젠가부터 깨달았다. 어렴풋하게 남아 내 주변을 감도는 그녀와 같은 바람을 그녀를 닮은 섬세함과 떨림 그녀와 다른 다정함과 순수 그 편지를 잡고 있어야 살 것 같아서 글자로 만든 성 안에서 그래 외면한 채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사랑이 베풀어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느라 나보다 훨씬 용감한 너를 보고 나도 한 걸음을 겨우 떼어 여기 편지와 원고 받아주면 좋겠다 그녀에게 주고 싶던 꽃과 함께 어셔의 한마디 보내는 편지 펠레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절 순수 문학단체였던 구인회가 모티프죠. 구인회는 시인 이상, 소설가 김유정이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실제로 김유정은 혜진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고요. 소설가 김유정은 엄청난 작가로 알려졌지만 사실 섬뜩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데요. 김유정은 애정결핍이 심했고 특히 연상의 여성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과 집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화로 김유정은 죽기 전 박봉자라는 여인에게 답도 오지 않는 편지를 서른여 통이나 계속 보냈다고 하는데요. 박봉자 여사는 훗날 아무리 내가 그 당시 신여성이었었더라도 김유정이 보낸 뜨거운 구애의 편지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유정의 편지로 박봉자 여사를 지독히 괴롭혔다는 걸 보여주죠. 이 일화를 듣고 펠레터의 극작가는 편지를 보낸다는 행동이 과연 정말로 사랑을 하고 싶었던 사람의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둘 곳이 필요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펠레터의 그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했죠. 살아남기도 바쁜 세상에 넘버 세븐 시를 짓느냐고들 하지 지금 문학이 무슨 의미냐 혹은 나라가 이 지경인데 때려치워라 따위 말들을 하지만 우린 좀 간절해서 숨쉴 여유를 찾고 싶어서 넘버 세븐 럭키 세븐 우리에겐 특별한 숫자 이 도시에 있는 모더니스트 예수 게으르고 생각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진지의 순수 예수를 위해 아무리 점령당한 땅이라 해도 예술마저 점령당할 순 없잖아 민족 시대 사상 영혼을 구하는 한 줄 시가 시대의 가치가 아니다 누가 말할 수 있나 그리하여 물결은 퍼지는 못하지만 소설가 김혜진 어떨까. 아 김혜진 그 친구 우리 신문에도 싣고 있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시 당선. 예이츠나 신금 문학 같다는 평 조선어의 천재. 천하의 김문지비도 김혜진이라면 극찬을 했단 말이지. 내가 거의 다 설득해놨어. 어떻게? 천재끼린 통하는 게 있거든. 야 김혜진이라면 오기만 한다면 당장 내 자리라도 내주지. 살아남기도 바쁜 세상에 한가하게 소설 쓰느냐고들 하지. 너희의 글은 무슨 의미. 거짓말 편지로 시작된 악몽 뮤지컬 팬레터,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들로 꽉꽉 채워서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행복하네요. 어느새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연말,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10편의 뮤지컬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라디오로 여러분이 뮤지컬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종강까지는 시험기간 휴방입니다. 다들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고 무사히 종강하시길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술 백다연,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제작의 김다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였습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UBS